진정 사랑했는데 그 무슨 잘못 있었길래 돌아서서 울어야 하나. 그토록 사랑했는데 온 세상이 축복했는데 어이해서 헤어져야 하나. 남남이 돼야 하나. 왜 서로가 미워진 것도 싫어진 것도 아닌데 우린 서로가 잊으려 해도 잊을 수도 정녕 없는데 다 버린 빈 가슴 속에 스쳐가는 슬픈 그림자. 아 이젠 모두 끝나버린 아픈 추억에 싫어진 것도 아닌데 우린 서로가 잊으려 해도 잊을 수도 정녕 없는데 다 버린 빈 가슴 속에 스쳐가는 슬픈 그림자. 아픈 추억.